아쉬운 밤 별도 꺼져 가득 깜빡이는데 well. 아직도 난 너의 생각들이 나를 깨워대 again yeah. 머리 꽉 채운 보고픈 내 텅 빈 내 맘이 허기 지참 못한 night 한참을 뒤척이는데 한시도 쉬지 못한 채 긴 밤을 헤듯 너만을 생각해 Girl I want to call you 우리 사이는 어디쯤 먼 건지 I just want to see you 나는 너도 같다면 Can you tell me 그 어떤 사소한 숨소리라도 말하면 수백 가지 핑계 그게 모든 이유만 싶은데 나도 모르는 새 또다시 열린 내 마음 틈사이 널 향해 fly I 텅 빈 길조차 답답해 돌반 늘어져본 채 한 걸음 향해 가고 싶은데 Can you tell me 그 어떤 사소한 숨소리라도 말하면 수백 가지 핑계 널 만날 그 모든 이유를 만들어 달려갈게 I'm on the way 넌 맘은 이미 On the way 가까워가지 가까운 건지 I just want to